우리나라의 인민경제여러 부문에서 새해 첫날부터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로 높아진 석탄 생산 계획의 첫날 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한편 철도운수부문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철도성적인 첫날 수송 계획이 104.6%로 수행됐습니다.